지난 밤 별을 따서 남 몰래 삼켜버리고 파도가 흘러이는 바닷가를 혼자 걸었지. 등에 치고 키우던 작은 꿈들이 이제 너무 멀리 떠나오 서풍이 되어버렸네. 그 꿈을 낯설은 그 목소리가 가슴에 상처되었네. 한 순간에 나를 가도 그립고 우린 서로 타인이었네. 속에 갇혀서 그 안에 갇혀서 그리움만 피웠지. 잊으려 하면 더욱 다가오는 그리운 당신 생각에 애쓰지 말고 잊어야 사랑인 줄 알면서도 바람 속으로 추억 속으로 난 걷고 있네. 속에 갇혀서 그 안에 갇혀서 그리움만 태웠지. 잊으려 하면 더욱 다가오는 그리운 당신 생각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랑인 줄 알면서도 바람 속으로 추억 속으로 난 걷고 있네. 난 걷고 있네. 앉았던 자리 그대 마음 머물러 꽃잎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멈춰섭니다. 삶이 슬퍼지는 날 가슴속 이름 부르면 그 이름 하나만으로 시간이 멈춰집니다. 나 여기에서 그리움도 한 번 더 여기에서 그리움도 한 번 더 외로움도 한 번 더 가슴으로 불러봅니다. 삶이 외로워지면 다시 한 번 나 여기에서

차가운 바람 추억 같은 사랑이 너를 다 가네 잊을 수 없는 가버린 내 사랑은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이렇게 그리울 줄 알았으면 가지 말라고 애원을 했을 걸 떠나보내고 눈시울

가진 추억들이 밀려와 초라하게 쌓여가는 기억들을 지우려 백지 위로 마음만 써내려간 어둠 밤 아직도 흔들리는 내 마음은 지금 그리움만 태우며 지새우던 깊은 밤 어둠 속에 흩어진 지나간 기억들 아직도 흔들리는 내 마음은 지금